입에 물고 바람으로 달려가 작은 송곳이 저벅기도 하며 울었네. 새별처럼 반짝이던 아름다운 눈동자 눈에서 난 아름다운 잊을 수가 없어라. 아름다운 믿을 수가 없어라.